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 모닝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We are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oday is 2016. Wow, the second day of March is Wednesday. DJ 이근철 부드럽게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항상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Yes, now the names of the athletes are hope and hopelessness. 아하, 다들 아시겠지만 달리기 경주에서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방심하는 순간 상대는 벌써 저만큼 앞으로 달려가고 있을 테니까요. Yes, now there's an American writer whose name is Albert Hubbard. He said, A little more persistence, a little more effort, and what seemed hopeless failure may turn into glorious success.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 경주잖아요. 혹시 지금 당장은 절망이 희망보다 앞서고 있다고 해도요. A little more patience and persistence. 그렇죠? 집요함이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what you need is a little more effort too. Sure. 자,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 아, you are so lucky to listen to this song. This is Lucky. It's a duet with Jason Mraz and Colby Collet. You've just listened to? Well, that was Jason Mraz with Colby Collet, and the song is called Lucky. 네, 자, 언제 들어도 아주, 예, 아주 재밌는 이름이에요, 그죠? Sure. 네, Colby Collet. 갑시다. 네, 갈비로 가시죠, 갈비로. 콩 게시판 한번 가볼까요? Let's take a look right now. It appears we have a message from GMP-er Wee Hyung-woo. GMP-를 들은 지 꽤 됐는데, 눈에 띄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들었더니 최근에 봤던 영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승진까지. 역시 꾸준함이 최고인 것 같아요. GM 가족들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형우 가족 사연 주셨어요. Wow, it's great that you're able to see some development and experience some success. Congratulations. 네,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보다는요. 오늘은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해서 내가 뭘 잡아갈까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be more active. 그러니까 그러면은 you'll be able to get a lot out of our program. Very good advice. 사연 남겨주신 위형우 가족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Good Morning Pops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콩 게시판에 사연 남겨 싶은 분들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콩이에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들으면서 사연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visit any portal site and you know what to do. Sure, when you arrive at the GMP Good Morning Pops homepage, in the menu, look for Join GMP Now. 네, 다른 게시판 아니고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join이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이든 we'll be waiting for your hearts and stories. 오늘도 GMP 예습 시간 다들 알고 계시죠? Oh, oh, wow. Somebody's knocking at the door already. Ladies and gentlemen, it's look ahead time with Jay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Jaymin의 look ahead time. GMP 예고편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Everyone, ready? Suddenly I freeze. 순간 난 꼼짝할 수가 없었어. Suddenly I freeze. Wait a minute. 잠시만요. Wait a minute. Thank you for meeting me on short notice.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meeting me on short notice. 이렇게 세 가지 표현들 잊지 마시고요. 굿모닝 팝스와 함께 뿌듯한 수요일 아침 만들어보세요. Thanks a lot, Jamin. Oh, some good expressions coming up soon. Chowan, 영화 속 대사들을 즐겁게 다시 만나보는 시간, Screen English. Welcome to the GMP Movie Theater. The movie for the month of March is called The Walk. Wow. I love the background music. It's yes. so mysterious. It's mysterious and it's dramatic. 맞습니다. 약간 극적이면서 신비로운 느낌도 주고요. 그쵸? It feels like you're walking on cloud nine. Mm-hmm. 예,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쵸? Well, that's a very good thing to say because, in fact, that's what this is all about. The idea that someone has the courage to do a little bit of a walk on a tightrope. 맞습니다. 자, 아주 높은 곳에 줄을 매달고 걷는 기분. 왜 줄을 타는 기분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보호장치 없이요. Mm-hmm. 자,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요. Let's go to pages for today. Well, today we're talking about our movie episode right here, pages 66 and 67. 네, 67페이지에는 영화의 한 장면. Yeah, if you look at that picture, you can see there is a photograph of what looks like the Twin Towers. And he's looking at it and trying to decide, is it possible to walk on a wire between them? 맞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 두 빌딩 사이로 완공되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연필로 쭉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Yeah. 네, 거기다 쫙 줄을 그려놓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From here to there. Mm-hmm. 자, 그렇다면 정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네, I'm gonna give you the background story first. Okay. 필립은요, 치통 때문에 치과에 갑니다. 사람이 많아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던 도중에 잡지에 실린 트윈타워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죠. 정말로 흥분하게 됩니다. 자, 이 설명을 바탕으로 오늘 장면 어떤 대사가 나올지 바로 도전해 봅니다. The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dips. Suddenly, I freeze. The pain in my tooth is gone. In the magazine, there's an article with an illustration about the towers. They're not even finished yet. 네, French accent. Yes, that's right. 네, what did you catch? Well, I did catch the word freeze, which is also in our key expression. 그렇죠. 예, freeze에서 이 표현 많이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찰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죠? Mm-hmm. 예. Freeze! 예, freeze! Police officer, freeze! 경찰이다, 꼼짝 마! Mm-hmm.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tooth도 들렸는데. Tooth, okay. 네, 그 다음엔 towers. Right, yeah, the towers. 맞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오른쪽 페이지 밑에 towers고요. 자, 그 다음엔 what else did you catch? Something about something is finished. Finished. 뭔가 끝났다, 완성되다는 뜻인데요. 자, 우리말로 해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금방 들었던 영어 표현이 나오는지 입 밖으로 나오는지 도전해 보시고요.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오른쪽에 영어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매일 들어도 별로 안 느는 것 같거든요. 갑니다. 필립이 얘기하죠. 순간 난 얼어붙었어. 치통도 사라져 버렸죠. 그 잡지에는 사파와 함께 그 타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그 건물은 심지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서 장면 연상되시니까 실제로 조셉 고든 레빗이 됐다는 느낌으로 바로 도전합니다.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Suddenly, I freeze. The pain in my tooth is gone. In the magazine, there's an article with an illustration about the towers. They're not even finished yet. 네, 아직 오른쪽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다 잡아드릴 거예요. 순간 난 얼어붙었어요. 그럼 갑자기란 얘기죠? That's right. The word is suddenly. 그렇죠. 네, 그래서 S-U-D-D-E-N, sudden, 급작스러운, 거기다가 L-Y가 붙으면 그렇죠. 갑작스럽게 해서 suddenly. Sure. Suddenly. 예, 이거와 들어가는 노래 제목들은 진짜 많아요. Suddenly 하는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도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티 톤스톨의 그 노래 있잖아요. 그 턴스타일 or 예, 케이티 툰스타일. 툰스타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의 suddenly I see. Right. 예, 그것도 있고요. Very similar because this expression is suddenly I freeze. 네, freeze에서요. 얼다란 뜻이니까 suddenly I freeze. You know, think about this. He's not cold. It's not like he's Bingsu turning into ice. What happened is he stops moving. Oh, 그렇죠. That means something makes me speechless. Exactly right. Stop moving, stop talking, stop everything, and just focus. Suddenly, I freeze. 그러면서 동시에 치과에 왜 갔어요? He's waiting in a waiting room of the dentist, yeah, right? Right. 그런데 갑자기, 어? 치통이 사라졌네? Yeah, the pain. 그렇죠. 근데 어디에요? 내 치아에. The pain in my tooth. 그죠? 그게 가버렸어요. Is gone. 어려운 단어가 뭐가 있어요? Pain. big pain. Yeah. 자, 다시 한번. The pain in my tooth is gone. 그런데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Why? What happened? 아, 잡지 않네. In the magazine. 어, 거기에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때는 there's겠죠. There's an article. 네, A로 시작하니까 A-R-T-I-C-L-E가 기사란 뜻이고 A로 시작하니까 그 앞에 A-N을 붙여야 되겠죠. There's an article. There's an article. 네, 근데 뭐와 함께 어떤 뭐예요? 일종의 사파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With an illustration. 근데 뭐에 대한? 아, 타워에 대한. About the towers. 맞습니다. 그 건물들에 대한 그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Yeah, yeah. 그 건물은요. 두 개의 건물이니까 day라고 받았고요. 심지어 아직 완성도 안 됐어요. 그러면 완성시키다 끝내다는 뭐예요? Finish. 네, 근데 안 끝냈다라는 얘기니까. Not finished. 근데 심지어니까. Not even finished. 보세요. 하나하나 붙여나가니까 어려울 거 없죠? Mm-hmm. 자, 그러면은요. 요거 잡아드릴 테니까. 도와드리고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Your practice time. Close your book. Okay, start imagining. Start picturing. 가보겠습니다. 순간 난 얼어붙었어요. 그럼 장면은 얼음 이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freeze 이용해 보세요. Suddenly I freeze. 예. 얼음 땡. 예, 네, 요거죠. 그죠? Yeah.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치통도 사라져 버렸어라고 해서요. 사라지다 gone이고요. 치통은 어려운 거 없잖아요. Pain. The pain in my tooth is gone. 그 잡지에는 사파와 함께 그 타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죠라고 해서요. 바로 기사. 그래서 예, 네, article 그다음에 당연히 뭐뭐에 대한 거니까 about the towers. In the magazine, there's an article with an illustration about the towers. 그냥 단어도 중요하지만 잡지 속에 in, 그 다음에 뭐뭐와 함께 with, 뭐뭐에 대한 about, 그렇게만 연습하셔도 되겠고요. In the magazine, there's an article with an illustration about the towers. 그 건물은 심지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어요라는 얘기니까 not done, not finished. They're not even finished yet. 아직까지도 yet까지 어감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Mm-hmm. 자,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지만 일부러 노력을 해서 French accent. He picked up French accent while he's shooting this, right? Mm-hmm.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러분도 노력하면 액센트는 다 바꾸실 수 있고요. 뭐 편한 대로 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발음이 나오니까 어려운 건 특별히 없습니다. As you know, so what now? What we're gonna do? Well, let's listen again. Okay, thank you. Suddenly, I freeze. The pain in my tooth is gone. In the magazine, there's an article with an illustration about the towers. They're not even finished yet. 네, 아, 여기서 적절하게 되게 잘했어요. 완전 프렌치 스타일이면은 You know as you know, the pain in my tooth is gone. Mm-hmm.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일부러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프렌치 스타일로 일부러 그 캐릭터를 설정했더라고요. You know, he sounds like a Frenchman who speaks English very, very well. 그러니까요. Yeah.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설정으로 갔기 때문에 더 프렌치 스타일로는 안 한 것 같고요. Mm-hmm. 자, 오늘의 키 익스프레션은요. Suddenly, I freeze. 네, 갑작스럽게 나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요거 세 번 확인. Suddenly, I freeze. Suddenly, I freeze. Suddenly, I freeze. 네, 느끼셔야 돼요. 진짜로. Suddenly, all of a sudden, I can't move. Right. 네, 자, 그럼 다시 한 번. Suddenly, I freeze. 다시 한 번. Suddenly, I freeze. 벌써 몇 번 했어요? How many times have you repeated that? 39 times. Oh, did you count that? Yeah. 알았어요. 이번에 한번 100번 더 채워보자고요. 자, 먼저 잔쌤 하시고요. 여러분 바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순간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Suddenly, I freeze. Okay, your turn! 아, 조금만 돼요. I can't speak a word. My gosh, suddenly I freeze. Suddenly I freeze. Suddenly I freeze. 아유, 내 손주 녀석을 못 봤나? I didn't see. 아, 오케이, 다시 한 번. Oh, suddenly I freeze. 어,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 그래, 같이 한번 하자고. 하나, 둘, 셋. Suddenly I freeze. 세 번 더 확인. Suddenly I freeze. Suddenly I freeze. Suddenly I freeze.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립니다.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Why are we doing this? 무엇인가 그냥 따라 하실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요. 아시겠죠? 이거 왜 하는지 아셔야 돼요. 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 달랑 외우려고 너무 고생하려고 고생 이렇게 하시지 마라 하는 얘기죠. You know, it's very interesting. I have some friends, of course, they learn some very useful expressions in English 30 years ago. 30 years ago. And use the same expression a million times. To be honest, it gets a little boring. So uh-huh. it's nice to have alternatives like this.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쓰면 지겨우니까. 자, 갑자기. Suddenly. 내가 꽉 얼었어요. Suddenly I freeze. 다른 말로 말하면 freeze라는 얘기는 당연히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죠. Go! Unexpectedly. I can't move. 맞습니다. Unexpectedly, 예상 밖으로란 얘기니까, 어, 이런 얘기죠, 그죠? Unexpectedly, I can't move. 네, 그래서 갑자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란 얘기니까,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거 다 쓸 수 있게 하나 더 해볼까요? All of a sudden. Yeah, all of a sudden. That's the same feeling as suddenly. All of a sudden, I come to a halt. H-A-L-T가 멈춤이라고 해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 뭐랄까요 거다란 그 어떤 체크포인트 같은 데 그죠? Yeah. 무슨 이렇게 그 올리는 바 같은 게 있고 거기에 halt라고 써 있잖아요. 차량들 다들 멈추시오 이런 식으로. That's right. The word halt, H-A-L-T may be used as a verb or a noun. In this case it is a noun. I halt or I come to a halt. 맞습니다. 그래서 동사 명사 다 쓰이는데 여기서는 come to a halt에서 바로 그렇죠. 네, 멈췄다라는 뜻을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something makes me speechless. 말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뭐 의미상. 그러면요. 네, 갑작스럽게 여러분 don't freeze, alright? Yes. Because you're gonna check out the whole dialogue now. Suddenly, I freeze. Suddenly, I freeze. Suddenly, I freeze. The pain in my tooth is gone. In the magazine, there's an article with an illustration about the towers. They're not even finished yet.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내일 이어질 목요일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우, 아까 말씀드렸더니 바로 준비해주셨네. 바로 보이네요, 정말. Suddenly I see this song, right? Yes, Suddenly I See is the name of the song from KT Toonstall.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굿모닝 팝스 책과 어리의 시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 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팝스 English 추억 속의 명곡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 팝스 English. 자, 오늘부터 사연 함께할 노래는요. Simply Red의 Stars입니다. That's right. The band Simply Red, they are a soul pop band. They're from Manchester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y made their debut back in the year 1985. 네, 1985년에 데뷔했는데요. 자, 요때 제가 이 샀던 앨범이 있어요. Oh, really? 그래서 그게 LP판이었는데, 예, 기억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쫙 뻗치고 이렇게 머리를 떨구고 빨간색, 그죠? 예, 머리. Stars는 1991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어떤 느낌의 곡일지, 요거는 91년도에 나왔다고 하니까. 자,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You can indeed follow along. Look at the lyrics on page 68. 네, 68페이지 들려주세요. Wait a minute, can't you see that 하면서 그죠. 네,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많이 작곡해요. If you don't know me by now. 이 노래가 제일 유명한데. It's a classic, yeah. 그렇죠. 제가 이 앨범을 갖고 있고요. 자, 여러분 책이 보면은 꼭대기에는 Stars at Simply Red라고 나와 있지만 Simply Red가 그룹 이름이고요. 예, 거기에 조그만 글자로 Star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한번 보셔야 됩니다. Key Expression 밑에 있는 거. Okay. 가사 보겠습니다. Yeah, again, page 68, these are the lyrics. The only thing I ever wanted. 네, 유일한 것인데 I ever, 그쵸, 내가 원했던, wanted, 지금까지의 느낌이 ever죠. Yeah, the only thing I ever wanted was the feeling that you ain't faking. 그렇죠, 내가 원했던 거는 단 한 가지의 감정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당신이 나를 속이지 않고 있다는, 그래서 동사로 fake가 쓰인 거죠. The only thing I ever wanted was the feeling that you ain't faking. 물론 ain't는 you are not faking의 줄임말입니다. 구어체 형태인데 권장할 만한 내용은 그런 영어 표현은 아니지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Mm-hmm. 자, 그 다음에는요. The only one you ever thought about. 네, the only one, 유일한 사람이죠. You ever, 똑같은 패턴이에요. Thought about, 생각을 했던, 마음에 둔 오직 한 사람. The only one you ever thought about. 네. Wait a minute. Can't you see? 네, 잠시만요. 이거 내가 보이지 않나요? Suddenly I freeze. 그러니까 갑자기 멈춘 거지. Yeah, wait a minute. Can't you see? 네, 아니 안 보여. 내가, I'm here. 그러니까 maybe somebody else. Sure, and again, can't you see often means don't you understand?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I'm on your mind, you're on my mind. Right?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잠깐만요. Wait a minute. 네. 자, 이거 서로 밀지 마시고. Very mean-y. 자, 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Wait a minute. 네,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Simply Red는 밴드죠. 바로 Fanatic Elevators에서 활동했던 보컬리스트. 아, Frantic이군요. Frantic Elevators, that sounds scary. Very fast elevators. Yeah, and shaking a lot. Sure. 자, 보컬리스트인 Mick Hucknall이에요. Hucknall, 그렇죠? 를 주축으로 결성된 밴드인데 팀 이름을 Simply Red로 짓게 된 이유가 있죠. Well, that's why I see Mick Hucknall, that is the leader of the band. He has red hair. 네,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앨범 보면은 머리를 떨구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빨간 머리가 이렇게 곱슬머리가 떨어져 나오는, 그다음에 양복을 입고 양손을 딱 벌리고 있는. 네, 아주 특이한 그런 앨범이었어요. Yeah. 1985년 10월 데뷔 앨범 Picture Book을 발표했는데 데뷔 당시부터 무척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Well, there's a song they have called Holding Back the Tears. That was on their debut album and it did very well. In fact, it hit number one on the US Billboard Hot 100 chart. 오, 자, 정상을 데뷔 앨범에서 뽑아낸 거네요. Holding Back the Tears. Right. 눈물을 머금으며. 참으며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들의 이야기 내일 계속해서 더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히트곡, 예, 바로 Stars입니다. 별들. 가사는 아셨으니까 Before we sing together, why don't you go over it with John's voice. The only thing I ever wanted was the feeling that you ain't faking. The only one you ever thought about. Wait a minute. Can't you see that? 네, 좋습니다. 네 줄이에요. 두 줄 두 줄 묶어서 할게요. 제가 선창 큐 드리면 예, 살살 따라오시면 돼요. Okay, sing it together. The only thing that I ever wanted was the feeling that you ain't faking. 여러분. The only thing I ever wanted was the feeling that you Wait a minute, can't 이렇게 해서 네 줄 다 정리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노래 들어볼까요? Again, the key expression, wait a minute. 아, 잠깐만, 요거 확인하고 와야 되겠죠. 잠시만요. 네, wait a minute. Wait a second. Sing along if you can. The name of the song is Stars by Simply Red. Hangugin보다 더 한국인 같은 로버트 할리 씨. 산신령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야, 이 산신령이 모실 시간이 다 됐네. 퍼뜩 청소 끝내 봐야겠다. 오, hello, Robert Holly. 벌써 오셨는겨? 잘 오셨습니다. Well, thank you for meeting me on short notice. 아이, 급하게 연락했는데 만나줘 고맙다고 예 말도 안 나오네. 에이, 뭐 그리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겨? 우리 사이에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편하게 놀러 오이소. Well, thank you. Actually, I've got something to ask you. 부탁이에? 아, 뭔데 얘? 아, 뭐든지 다 말씀해 보이소. Well, my American friends are coming to Korea, and they want to try some Korean food. 뭐가 문제입니까? 한식당에 데리고 가서 사주면 되지. 아, 괜찮은 거 추천해 드릴까, 얘? Well, no, actually, I lied to them. I told them I cook Korean food really well. They want me to cook for them. 참말입니까? 아이, 걱정 마이소. 지가 누굽니까? 한식 요리의 대가 로버트 할리 아닙니까? 이 단기 속성으로 한식 만드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Wow, thank you. I'll return the favor. 아, 일단 오늘 아침으로 청국장 끼리라고 이 준비 중이었는데 청국장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입시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예?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공투 속에 등장했죠.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뭐 비즈니스 미팅도 좋고요. 아니면 누군가 빨리 만나야 되는데 연락했더니 시간 돼, 빨리 와. 이럴 때 고마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Sure. 자, 고맙습니다. Thank you. 이거 진짜 많이 쓰이죠. 뭐 다들 알고 계시고. 근데 뒤에 for가 나온다는 걸 주의하세요. Thank you for. 그 다음에 동작을 쓰시려면 반드시 ing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무슨 문법용을 외우지 마시고요. 만약에 뒤에 ing를 안 쓰고 그냥 만나다는 뭐예요? 만나다. Meet. 네, 그런데 거기다 ing를 쓰면? Meeting. 그러니까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ing가 없으면 만나다 감사해요. 이런 말으로 우리나라 말이 없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만나주셔서,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의 느낌이 영어에서는 ing예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끝나는 걸 가지고 거기다가 동명사의 목적으로는 동사가 올 때, 아니죠.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동명사가 온다. 아,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절대. 몰라요. Thank you for meeting me. 근데 나를 만나주는 거죠. 근데 짧게 그렇게 뭔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You know, when we talk about location or time, we very often use prepositions such as at or in or in this case on. 맞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렇게 연락을 줬다. On short notice. 네, 맞습니다. N-O-T-I-C는 알아채다는 뜻도 있지만 연락이란 뜻이 있으니까 네, 짧은 통보에, 통보가 더 낫겠군요. 짧은 통보에도 나를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해볼까요? Thank you for meeting me on short notice. 네, 짧게 연락한다 할 때는요. On short notice 아니면은 at short notice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여덟 번 연습할 거예요. On what page? Please join us in our new books for the month of March, of course. Today our practice sentences are right here on page 70.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네, 첫 번째 건 금방 했었죠.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해서 Thank you for meeting. Thank you for meeting me on short notice. 자, 두 번째. 집주인 나한테 느닷없이 방을 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준비되지 않고 짧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somebody told me to move out. The landlord told me to move out at short notice. 네, 이렇게 at 쓰셔도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군인들은 불시에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라고 해서 prepare to fight. Soldiers are prepared to fight on short notice. 맞습니다. 그래서 전투 준비! 딱 이면 이제 딱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투는 아니냐, 안 일어나는 게 더 좋겠지만. 자, 네 번째. 소방대원들은 급한 연락에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지 해서 are trained to act. Firefighters are trained to act on short notice. 네, 여기서 to act는 느낌이 뭐예요? 이렇게 활동하도록 아니면 어떤 소방대원의 일을 하도록 이런 뜻이죠. Sure, they're trained to do their jobs. Mm-hmm. They're trained to go into action or firefighters are trained to act on short notice. 다섯 번째, 아버지는 하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지.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he is supposed to solve problems. Fathers must solve problems on short notice. 네. 자, 여섯 번째, 나는 브루시에 멋진 식사를 만들 수 있지. 라고 해서요. Make a great meal. I can make a great meal on short notice. 자, 여기서 I는 누굴 가리킬까요? Robert Tully. Yeah. 다시 한번. I can make a great meal on short notice.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날씨는 종종 급작스럽게 변하잖아. 예고도 없이. 그래서 짧게, 벌써 변했네. 이런 식의 느낌이니까. The weather changes. The weather sometimes changes on short notice. 여덟 번째. 고리대금업자는 불시에 변제를 요구하잖아. 라고 해서요. 그렇죠? Will demand payment. A loan shark will demand payment on short notice. 네, 그래서 이렇게 will 쓰면은 미래 뜻도 되지만 동시에 어떤 습성이나 습관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빨리 돈 내놔요! 이럴 때도 있으니까. Mm-hmm. 1번, 4번, 그 다음에 7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 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On short notice. Okay, one more time. On short notice. Okay, the first one. Give it a go. Thank you for meeting me. Thank you for meeting me on short notice. Thank you. Thank you for meeting me on short notice. Next one, number four, train to act like that. Firefighters are trained to act on short notice. Firefighters are trained to act on short notice. Next one, last one, number seven, the weather. The weather sometimes changes on short notice. The weather sometimes changes on short notice.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two, two, two. You are given three photos. Please join us right now. On page 71 at the top, you can see there are two people. It appears they are having coffee together. 네.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자, 빈칸 부분 힌트 많이 드렸고요. 영어로 도전. Thank you for meeting me on short notice. It's not a problem. Thank you for meeting me on short notice. It's not a problem. 네, 정답은? Thank you for meeting me on short notice. 딩동댕에서 on short notice. 발음 주의하세요. 이거 notice 이거 아니고요. Notice. 네, notice. No-u처럼 발음하셔야 돼요. Notice 아시겠죠? Thank you for meeting me on short notice. 아이, 별 말씀을요. It's not a problem. Yeah, that's not a problem. Uh-huh. 뭐 힘들 거 없지. 자, moving on to the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 we can see some firefighters wearing their uniforms. 그러니까요. 소방대원들은 급한 연락에 출동하도록 훈련을 받지. 영어로 도전. Firefighters are trained to act on short notice. Rapid reaction is everything in their work. Firefighters are trained to act on short notice. Rapid reaction is everything in their work. 정답은 Firefighters are trained to act on short notice. 딩동댕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그들의 일에 있어서 신속한 반응이 가장 중요하잖아. Rapid reaction is everything in their work. 네, is everything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Something, 정말 대단한 것. 그 다음에 nothing은 하찮은 것. 이런 뜻이니까. Rapid reaction is important. Rapid reaction is everything in their work. 맞습니다. Okay, the last photo, John. In the final photograph, we see a gentleman holding an umbrella. 아하, 날씨는 종종 급작스럽게 변하지. 영어로 도전. The weather sometimes changes on short notice. I carry an umbrella in my bag. The weather sometimes changes on short notice. I carry an umbrella in my bag. 정답은? The weather sometimes changes on short notice. 딩동댕. 반응은요. 난 가방에 우산을 가지고 다녀. I carry an umbrella in my bag. 그렇죠.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더 좋겠죠. Yeah, I think this is a good thing to remember too. People often say, I take an umbrella, I have an umbrella. Try to remember, I carry an umbrella in my bag. That means you have it with you all the time. Sure. 네, 됐습니다. 자, 오늘 나온 세 가지 표현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John's Magical Recap. 오, yesterday I sent a text message all the way to Hollywood, California to Jessica Malba and I said, Darling Jessica, come here immediately. I must see you. She jumped on an airplane, she flew to here and I met her in the coffee shop and I said, Thank you for meeting me on short notice. And then she looked at me and said, Wait a minute. Suddenly, Jake, I froze. And she said, You're not the guy I thought I was coming to meet. She turned around and she left. And she called me. Yeah. 자, 여러분들 이야기 만들어 보시고요. Hey, 돌발 팝 퀴즈. 문제 잘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Good Morning Pops 홈페이지 돌발 팝 퀴즈 배너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891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Okay.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Pop's English, we talked about one word which means pretending, not being honest. 맞습니다. F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바로 보내주세요. 문제 정답, 당첨자 명단은 방송 끝난 뒤 홈페이지 노리스 게시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Who said that? Elvis Presley, of course. Can't help falling in love.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순간 나는 꼼짝할 수가 없었어. Suddenly, I freeze. F-R-E-E-Z-E. Speechless, 그쵸? Can't move. One more time. Suddenly, I freeze. 세 번 확인. Suddenly, I freeze. Suddenly, I freeze. Suddenly, I freeze. 네, thank you, Joseph. 자, Pops English 기억나세요? 잠시만요. Wait a minute. 네, 발음 주세요. Wait a minute 해도 되지만 Wait a minute. Wait a minute 해서 이렇게 들릴 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who's gonna sing for us? The band is Simply Red. The only thing I ever wanted was the feeling that you Good 노래. 마지막으로 키스 잉글리시 기억나세요? 급하게 연락 드렸는데 만나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할 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meeting me on short notice. 맞습니다. 급작스럽게 연락 드렸을 때 어떤 일이 금방 벌어질 때 on short notice 아니면 at short notice. 자, 한 번 더요. Thank you for meeting me on short notice. 3월 2일 수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 아, 다들 입에 익숙하시죠? Say you, say me. Young is by Lionel Richie. 네, 오늘 정말 건강함, 그 다음에 부, 리치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부자, 마음 부자, 그 다음에 에너지 부자, 열정 부자. 멋진 존쌤. And 이근철쌤,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